50 languages. 39. 39. 39. عطل في السيارة. 자동차 고장. 자동차 고장. أين هي أقرب محطة للوقود؟ 다음 주유소는 어디예요? 다음 주유소는 어디예요? عندي إطار مثقوب. 타이어가 펑크 났어요. 타이어가 펑크 났어요. هل يمكنك تبديل الدولاب؟ 타이어를 갈아 끼울 수 있어요? 타이어를 갈아 끼울 수 있어요? أنا بحاجة إلى عدة لترات من المازوت. 디젤 몇 리터가 필요해요? 디젤 몇 리터가 필요해요? لم يبقى لدي بنزين. 기름이 떨어졌어요. 기름이 떨어졌어요. هل لديك خزان إضافي؟ 예비 기름통이 있나요? 예비 기름통이 있어요? أيمكنني الاتصال بالهاتف؟ 어디서 전화할 수 있어요? 어디서 전화할 수 있어요? إني أحتاج إلى خدمة سحب السيارة. 견인 서비스가 필요해요. 견인 서비스가 필요해요. إني أفتش عن ورشة تصليح. 정비소를 찾고 있어요. 정비소를 찾고 있어요. لقد وقع حادث.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났어요. أين أقرب هاتف؟ 가까운 전화가 어디 있어요? 가까운 전화가 어디 있어요? هل لديك هاتف نقال؟ 핸드폰 있어요? 핸드폰 있어요? نحتاج إلى مساعدة. 우리는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는 도움이 필요해요. اطلب طبيبا. 의사를 불러주세요. 의사를 불러주세요. اتصل بالشرطة. 경찰을 불러주세요. 경찰을 불러주세요. أوراقك من فضلك. 서류들을 주세요. 서류들을 주세요. إجازة القيادة من فضلك. 운전 면허증을 주세요. 운전 면허증을 주세요. أوراق السيارة من فضلك. 자동차 등록증을 주세요. 자동차 등록증을 주세요.